H UBS. Welcome to K-pop World. 2주간의 중간고사 휴방과 지난주 어린이날 휴방을 지나 무려 3주 만에 돌아온 Welcome to K-pop World입니다. 휴방 기간 3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이 라디오 부스와 여러분이 그리워서 참을 수가 없는 3주를 보냈답니다. 그리고 뮤비 해석이 없는 목요일 점심. 여러분이 너무 심심하게 보내고 있진 않으실까 걱정도 했는데요. 그런데 혹시 제가 괜한 걱정을 한 건 아니겠죠? 제가 여러분을 그리워한 만큼 여러분도 헙스의 목요 라디오를 그리워하고 있으셨다고 믿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만큼 오늘 함께 살펴볼 노래는 저의 플레이리스트의 수많은 노래들 중 고르고 고른 노래인데요. 바로 저의 최애 그룹의 노래 준비해왔답니다. 그럼 바로 저의 최애들의 노래 함께 듣고 뮤비 해석도 함께 해보아요. 127의 페이보릿. 오늘 함께 살펴볼 노래는 바로 NCT의 페이보릿입니다. NCT는 SM엔터테인먼트 소속 보이그룹으로 멤버 수가 무려 23명이나 하는 거대 그룹인데요. 여러 가지 유닛으로 나누어져 있는 게 특징이랍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NCT 127, 청소년 멤버들로만 데뷔했던 NCT 드림, 중화권 국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웨이션 V, 그리고 매 컴백마다 멤버 구성이 바뀌어 다양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NCT U까지. NCT는 현재까지는 총 4개의 유닛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무한 확장이 컨셉인 그룹이기에 언제 멤버들이 추가되고 또 다른 유닛이 나올지 모르는 그룹입니다. 이렇게 많은 유닛 중 방금 함께 들었던 페이보릿은 어떤 유닛의 곡인지 아시나요? 네, 바로 NCT 127의 곡이랍니다. 그럼 우리 노래 한 곡 들으시고 NCT 127의 페이보릿 한번 해석해보러 가볼까요? Hey, okay. Bring closer, come closer. I believe in miracle. 웨이션 V의 미라클. Something more than physical. So give me that. We can just groove that, groove that. We ain't gotta hold back, hold back, girl. I believe in miracles. It's a dream, but everybody call it life. Call it life. Love to watch all the stars when they align. Yeah, that's right. Come alive, I don't ever take a night. I can see it even when I shut my eyes. Okay now, right into the revolution. I see you. Universal conversations. I need you. This revolution is so divine. Feel a shift in the body, in the soul, in the mind. Yeah. I don't believe in time. Time the reason why. Resonance and empathy, infinite in design. Empathizing with people, don't care what difference we equal. We come together when the record hit the needle. Oh yeah, yeah. Hurting hard, we don't gotta fight back. Fight back. Listen to the stars, yeah, we're on the right track. Going all night, let's go. We on to something. Hey, hey. I believe in miracles. Energy like that. Yeah. Something more than physical. I wanna feel that. So give me that. We can just throw that, throw that. Yo, we that. Ain't gotta hold back, hold back. Lately feeling in the cosmos, all the love and maybe transcend the ego. Look, we got it all. No stress when we breathe in. Real with the feeling, it's true. Human nature, innovator, if you're feeling it too. Really, I just wanna reach, try to feel alive. All the love and the peace that I feel tonight. Yeah, that's right. Turn on the lights and glow. Out in the wild alone. Can't be by yourself. Let's connect and fly. Dreams can take you far. You're really yours. I mean, I'll be letting take me. And there's more than physical. I believe in miracles. Energy like that. Something more than physical. So give me that. We can just throw that, throw that. We ain't gotta hold back, we ain't gotta hold back, baby. I believe in miracles. Girl, you got me saying. 오늘은 뮤비를 살펴보기 전에 티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세계관 맛집 SM이 만든 오늘의 뮤비, 티저부터 꼼꼼히 살펴봐야 완벽히 이해할 수 있답니다. 페이보릿의 첫 번째 티저 주인공은 바로 재현이었는데요. 재현은 자신은 영생을 살아가는 존재이며 흐리지 않는 시간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은 멈춘 시간 속에 사는 존재이기에 자신의 모습을 바꾸며 살아간다고 하죠. 재현의 이 말을 통해 그가 뱀파이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저는 모습을 바꾼다는 말에서 이번 뮤비에서는 NCT 멤버들이 각각 각자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멤버들은 각각 뱀파이어가 변신한 모습이라 외형은 다르지만 모두 한 명의 뱀파이어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티저를 살펴보았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뮤비를 한번 살펴볼까요? 뮤비는 송곳니를 가진 뱀파이어 태용이 잠에서 일어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잠에서 일어나 입을 벌린 태용의 몸속으로 흰나비 한 마리가 들어가죠. 이 힛나비는 NCT가 사랑에 빠져버린 대상을 나타내고 이 존재와의 만남을 통해 NCT 멤버들, 즉 뱀파이어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힛나비와 사랑에 빠진 뱀파이어는 나무가 우거진 숲속에서 자신의 감정에 대해 생각해보죠. 보통 우리가 뱀파이어를 떠올릴 때 사람들의 눈을 피해 어둡고 나무가 무성한 숲속이나 깊은 산속을 떠올리지 않나요? 그래서 이 뮤비에서도 멤버들이 있는 숲속은 바로 뱀파이어들이 사는 공간, 그들의 영역을 의미한답니다. 그리고 이 숲속 곳곳에 걸려있는 작은 하트들은 멤버들의 영역, 즉 그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생겼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해주죠. 평생을 숲속에서 혼자 살다가 갑자기 사랑에 빠진 뱀파이어. 그것도 언젠가 죽어버리는 생명체에게 마음을 빼앗겼다니. 여러분이 이런 뱀파이어라면 어떠실 것 같나요? 만약 저라면 너무 혼란스러워 그 감정을 부정할 것 같아요. 우리의 뱀파이어, NCT 멤버들도 사랑이라는 감정에 매우 혼란스러움을 느끼죠. 그래서 유타의 모습을 한 뱀파이어는 물이 담긴 욕조에서 공허한 눈빛으로 생각에 잠겨버린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한 가지 꼭 주목해야 할 요소들이 있는데요. 바로 욕조 옆에 깨진 거울들이랍니다. 영생을 사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뱀파이어는 거울을 깨고 자신을 부정했던 건데요. 혼란에 빠져 사랑을 부정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저의 예상과는 달리 뱀파이어는 사랑이 아닌 영생을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부생한 거죠. 자신의 모습까지 부정하는 모습. 이 뱀파이어들 완전 찐사랑, 트루럽에 빠진 것 같네요. 사랑에 푹 빠져버린 뱀파이어들. 이들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페이보릿 뮤비 감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뮤비의 장면은 갑자기 수많은 흰나비와 장미꽃잎들이 뱀파이어인 정우와 도영을 감싸는 장면으로 넘어가버립니다. 아름다운 장미꽃잎과 날아오르는 나비들의 모습을 보고 저는 오, 해피엔딩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이럴 수가. 해찬의 모습을 한 뱀파이어가 스스로 햇빛을 마주하는데요. 햇빛을 본 뱀파이어는 당연히 소멸돼 버리고 말죠. 사실 조금 전 장면에서의 수많은 나비들과 장미꽃잎은 그 수만큼 터져버릴 것 같은 마음과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커져버린 사랑을 나타내는 거였답니다. 너무 커져버린 마음을 감당할 수 없던 뱀파이어는 스스로 죽음을 선택해버리고 만 거죠. 뱀파이어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후 뮤비는 초반부에 태용이 일어나는 장면과 똑같은 장면으로 끝이 나는데요. 하지만 초반부와는 다르게 태용은 뱀파이어의 상징인 송곳니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송곳니가 사라진 뱀파이어는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너무 사랑해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NCT 127 뱀파이어들. 그들이 한 장소에 누워있는 장면으로 오늘의 뮤비는 막을 내립니다. 너무 사랑해서 죽는다라. 여러분은 가능하신가요? 저는 아무리 사랑해도 제 목숨을 내놓지 못할 것 같아요. 엔시티 드림의 고래. 마치 깊은 물에 잠수한 듯이 먹먹함 속에 너의 목소리만 도대체 어쩌지. 나에게는 달아나는 저수평선같이 눈앞에 너를 두고서도 나는 또다시 그리워. 너는 파도처럼 나를 삼키지 어쩌지. Are you and I 넌 아득한 나의 어딘지 표류해 모르는 채 한번 가보는 거지. 막막해 가끔 이 마음의 끝은 어딜지 너인지. 심각해 널 스치는 바람 마저 질투해. 네 뺨에 내려앉은 달빛 또한 너임에. 그보다 더 가까이 내가 곁에 있을래. 가까이 띵곡을 찾아라. 오늘 소개해드릴 숨은 띵곡은 바로 NCT 127의 터치입니다. 여러분, 혹시 NCT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NCT는 네오컬처 테크놀로지의 약자로 한국어로는 신문화기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NCT 127의 곡들도 조금은 네오하고 난해한 곡들이 대부분이죠. 너무 네오한 곡들 때문에 팬들 사이에서는 NCT 곡은 세 번은 들어야 이해되고 중독되기 시작한다 라는 말이 있기도 합니다. 터치는 이런 네오한 NCT의 노래 중 몇 안 되는 청순 풋풋한 노래인데요. 그래서 평소 강렬하고 센 이미지의 멤버들의 모습과는 또 다른 매력의 NCT를 느낄 수 있는 곡이랍니다. 그럼 상큼 발랄 NCT 127의 터치. 지금 당장 들어볼까요? 엔시티 127의 터치. 오늘은 NCT 127의 페이보릿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뱀파이어의 사랑을 다룬 오늘의 뮤비 어떠셨나요? 네오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NCT와 조금은 가까워진 느낌이 들지 않나요? 저는 오늘 뮤비 해석이 너무 어렵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하나씩 찾아가고 알아가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의 뮤비는 저의 해석 말고도 성경과 관련 지은 해석, 꿈과 관련 지은 해석 등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니 궁금하신 분들은 이 라디오 끝나고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혼자만의 해석을 만들어보는 것도 좋고요. 아, 그리고 페이보릿 뮤비는 무대에서는 볼 수 없는 댄스 브레이크가 추가돼 있으니 점심 식사 마무리하시면서 뮤비도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더 재밌는 K-POP 노래와 뮤비와 함께 다음 라디오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PD 박주희, 기술의 박세준, 저는 아나운서 서은재였습니다. H UBS